너무 떨어지네요. 가슴에는 추억이 따라서 부네요. 눈치 없는 저 바람은 내게 다가와 그대 소식 전하고 멀어지네요. 어떻게 잊을까요 사랑했던 그대. 어떻게 그댈 지워요 그대. 사랑해 사랑해 눈물 나도록 하고픔아 돌아와요 돌아와요 제발 제발. 사랑해 사랑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그대에게 전할 수 없는 말. 까만 눈동자에 그대 난 기억해요. 내 마음을 훔쳐간 눈빛이니까 따스했던 손길인 걸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날 안아줬죠. 어떻게 잊을까요 사랑했던 그대. 어떻게 그댈 지워요 그대. 사랑해 사랑해 눈물 나도록 하고픔아 돌아와요 돌아와요 제발 제발. 사랑해 사랑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그대에게 전할 수